2층 찬장. 조선 19에서 20세기 김종학 기증. 찬장은 찬방이나 대청 한편에 놓여 여러 종류의 그릇들을 보관하는 부엌 가구다. 놋그릇이나 사기그릇과 같은 그릇의 무게를 감당하고 벌레를 막기 위해 주로 습기에 강하고 단단한 소나무 골재와 무늬가 좋은 느티나무 판재를 사용했다. 이 찬장은 윗단과 아랫단에 여닫이문을 설치한 2층 찬장으로 문판의 중간에는 중대를 두어 좌우 쥐벽칸에 가로 동자와 일직선이 되게 했다. 머름칸과 쥐벽칸, 문판 등 각 면의 판재는 느티나무의 굵은 결을 대칭으로 사용했는데 굵은 소나무 골재와 조화를 이루며 크고 당당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다. 사각으로 분할된 앞면에 문판의 둥근 경첩이 변화와 부드러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 부엌 가구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가구다.